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선성기를 펼쳐나가자를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움돌세 점에서 마자르 노동당이 신문 서브 차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